가 당신의 배를 불려도 가뜩이 내어줄 만큼 그대를 압니다. 약속말입니다. 자신 있습니다. 내 머리카락을 오려가 그대 자식을 입혀도 커튼이 기다릴 만큼 그대를 압니다. 사랑을 합니다. 몰래 해봅니다. 내 깊은 곳에 적어서 매일 밤 나를 떠날 때마다